떠난 이유 이렇게라도 널 붙잡고 싶었던 날 안아줘 돌아와줘 내게로 여 기다리는 시간이 연기됐는데 어떻게 해봐도 아프기 때문에 돌아가네 너의 품에 그때 아니면 안 되는데 I know it's too late I don't understand 지워버렸니